want you back. Let's just take it by the 짧은 치마를 줄은 그 패션이 상황과 어울린다고 넌 생각하니? 넌 타고난 play play girl. 넘치는 너의 바람 위에 뼛속까지 play girl. 나를 다시 간다. 내 이름 빛을 나 들은 건 너인데 왜 네가 나